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내가 눈물 흘리며 내게 변 한 두도 써도 그댄 이 웃음 알고 있어요.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줘요. 내가 그대를 어떻게 잊어 살아도 어떻게 살아 조금씩 아픈 말들이